아주 바싸리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가니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 연습도 없이 벌써 무대로 올려줬네 생각하니 덧없는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 또 갈라놓을 거야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망 또 외면할 거예요 잊지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날 드러난 내 상처 어느새 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맘만 타올라 오늘도 애타는 나의 몸짓들 낯설은 그대 눈빛 따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사랑이라 작은 배 하나 이미 바다로 뛰어졌네 생각하면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랑 다시 또 눈물이면 안 돼요 오 하늘이여 저 사람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사랑하게 해줘요